빛을 쏟는 sky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그 아래선 I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꿈꾸듯이 fly. Yeah. 미운 우리와 백조 또 날기 전에 나비 사람들은 몰라 너의 날개를 못 봐 지금 아는 세계라는 건 잔인할지도 몰라 no. A strong girl you know you were born to fly 네가 흘리는 무 네가 느낀 고통은 다 더 높이 날아보는 나를 위한 준비뿐 butterfly everybody's gonna see it soon 빛을 쏟는 sky 시간 모두 모아 다 삼켜내 작은 기억 하나 둘씩 날 깨워가 세상 가득 채울 만큼 나를 펼쳐가 길고 긴 밤을 지나 다시 트립 길을 떠나볼래 Why not 이 세상에 내 맘을 깨워주는 한마디 혼자였던 yesterday 살 수 없는 시선에 떨어지는 눈물로 하루 또 견디고 쏟아지던 말들에 흔들리는 나를 또 감싸고 빛을 쏟는 sky I'm not the one who's running out of time.